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라이라이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나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는 당신 꽃이 될래요. 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라이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나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